만수대 온덕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스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본스님의 동상이 조선선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3일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